구독도 좋아요 애인도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외로워서 싫어요 힘든 내 가슴에 언니처럼 날아와 사랑을 심어놓고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여자 없나요 친구도 좋아요 애인도 좋아요 그대라도 좋아요 혼자 있는 건 죽기보다 싫어요 쓸쓸해서 싫어요 힘든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 사랑을 심어놓고 영원히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남자 어디 없나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안아줄 그런 남자 없나요 안아줄